그대가 나를 떠나버린 뒤 허전한 그리움만 남았지. Ooh yeah, ooh yeah, 내겐 전부였지. 우리가 사랑하긴 했는지 너에겐 어떤 의미였는지. Ooh yeah, ooh yeah, 내게 눈물 겹치. 오늘은 내 생일, 제발 조용히 지나가기야.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또 눈을 떴지. 무거운 머리와 허기짐을 때우려 혼자 앉아 밥을 먹지. 미역국도 없이 그때 너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. 미안하다며 이제 그만하자며 내가 싫다며 그렇게 너는 떠나갔다. 왜 이렇게 코끝이 찡해오는 걸까. 이런 날 용서하지도 마. 죽을 만큼 내가 잘못했어. 난 꼭 벌받을 거야. 너를 떠나버린 걸 평생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. 그렇게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. 자꾸만 주위에 너의 흔적들이 눈에 밟히더라 또 걸리더라. 순간 시간은 거꾸로 제 멋대로 흐르더라. 가끔 가슴 찡해오는 이름 코끝에 맺히는 뜨거운 서름. 너라는 그리움 널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. 내 맘은 여전히 널 찾고 있더라. 이런 날 용서하지도 않아.